50 languages. 66. 66. 66. الضمائر الملكية رقم 1. 소유격 대명사 1. 소유격 대명사 1. أنا يا يا 저 제 저 제 لا أجد مفتاحي 저는 제 열쇠를 못 찾겠어요. 저는 제 열쇠를 못 찾겠어요. لا أجد تذكرة سفري 저는 제 표를 못 찾겠어요. 저는 제 표를 못 찾겠어요. أنت كاف 당신, 당신의 당신, 당신의 هل وجدت مفتاحك؟ 당신의 열쇠를 찾았어요? 당신의 열쇠를 찾았어요? هل وجدت تذكرة سفرك؟ 당신의 표를 찾았어요? 당신의 표를 찾았어요? هو ها 그 그의 그 그의 أتعلم أين هو مفتاحه؟ 그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أتعلم أين هي تذكرة سفره؟ 그의 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의 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هي ها 그녀 그녀의 그녀 그녀의 لقد فقدت نقودها 그녀의 돈이 없어졌어요 그녀의 돈이 없어졌어요 كما انها فقدت بطاقتها الائتمانيه 그리고 그녀의 신용카드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신용카드도 없어졌어요. نحن 나 우리 우리의 우리 우리의 جدنا مريض 우리의 할아버지는 아프세요. 우리의 할아버지는 아프세요. جدتنا بصحة جيدة. 우리의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우리의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أنتم كم أنتن كن. 너희 너희들의 너희, 너희들의 يا أطفال أين والدكم؟ 얘들아, 너희들의 아빠는 어디 계시니? 얘들아, 너희들의 아빠는 어디 계시니? يا أطفال أين والدتكم؟ 얘들아, 너희들의 엄마는 어디 계시니? 얘들아, 너희들의 엄마는 어디 계시니?